허브스 뉴스. 롯데 장학재단에서 취준 장학생 2기를 선발 모집합니다. 장학 금액은 100만 원이며 장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신문사에서 2021 전기사랑 미디어 콘텐츠 대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내 삶과 함께하는 전기로 사진, 광고 디자인, 웹툰, 동영상 중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해 공모할 수 있습니다. 공모 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기신문사업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현대 ITN이 채용 확정형 2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수료 후 우수 교육생은 현대 ITN2의 정규직으로 채용됩니다. 신청기간은 7월 1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커리어개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2021 세계연극제에서 한양대학교 연극부가 공연을 선보입니다. 극단 한양 레퍼토리는 창작 움직임극 봄 우레치는 날 붉은 꽃을 피우고를 성수 아트홀에서 공연합니다. 공연 기간은 5월 21일 금요일부터 5월 23일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연극부 인스타그램에서는 초대권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어제 3일 강원도 강릉에서 외국인 노동자 43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특정 종교의 금식 수행 기간인 라마단 시기를 맞아 낮에는 금식하고 오후 7시 이후 숙박업소 등에 여럿이 함께 모여 음식을 먹어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오늘 오전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되 이에 상응해 어린이집의 급 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본인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나훈아의 노래를 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씨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오는 2023년 폴더블 시장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애플 전문 분석가 밍치궈 TF 인터내셔널 증권 연구원은 애플이 2021년 8인치 QHD 플렉시블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 파운드리가 독점 공급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밍치궈 연구원은 향후 폴더블 기기가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간 제품 경계를 흐리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차 제품 생태계와 하드웨어 디자인 장점을 앞세운 애플이 폴더블 기기 트렌드의 최대 승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4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김용성, 담당의 민다인이었습니다.